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부총장인 노르경웅 교수 최원창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0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.